사막에도 샘물이 솟고 절벽에도 꽃이 피니까 실망 안 해요, 미워 안 해요. 꾹꾹 참고 기다릴래요.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 이 세상은 내 친구라고 마음을 달래면서 사랑하면서 밤새나 열심입니다. 사막에도 샘물이 솟고 절벽에도 꽃이 피니까 실망 안 해요, 미워 안 해요. 꾹꾹 참고 기다릴래요.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 이 세상은 내 친구라고 마음을 달래면서 사랑하면서 밤새나 열심입니다. 사랑하면서